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6일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이 특대 소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신문 검소몰스카야 브라우다, 이호 모스크비 방송을 비롯한 출판 보도물들,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시보, 오스트랄리아의 ABC 방송, 인디아의 인디아 아시아 통신,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지뉴스 텔레비전 방송, 엔디 텔레비전 방송,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 영도자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 등의 제목으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이 진행된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